예, 아저씨죠? 예. 아, 아, 좀 뭐, 예.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오늘 머리가 아주 그냥 귀엽습니다. 아, 예. 단정하신 게. 예. 이런 걸 두고 2대8이라고 하나요? 아이, 그럼요. 예. 좋아합니다, 이런 거. 아주 옷이 오늘 복장이 아주 좋고. 예. 예. 자, 그러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이름 때문에 애들은 할머니 돼서도 병원 가면 그렇게 부를 거라고 놀려대요. 영어로도 이름이 쓰기 힘들고요. 한문도 없답니다. 얼마 전 러브레터를 보는데 도윤 오빠께서 정성스럽게 키우셨던 병아리 그리고 맛있게 드셨다던 그 병아리 이름이 제 이름이더라고요. 네, 제 이름 샛별입니다. 할머니 되어서 민샛별 할머니 이러면 어쩌죠? 네. 네. 사연이 굉장히 이렇습니다. 그 난해한 고민이군요. 네. 그래서 리플을 달아주셨거든요. 예. 아이디가 네. 체리베터. 네.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아, 그 밴드 네. 체리필터를 네. 패러디한 체리베터. 네. 네. 네. 체리베터. 네. 자. 내용인즉슨. 예, 즉슨. 아, 이름이 중요한가요? 네. 물론 예명이지만 연예인들 이름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희 할머니, 보아 아줌마, 강타 할아버지, 전진 할아버지, 그리고 몽 할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몽 할아버지. 샛별님이 할머니가 될 그때는 이름은 그저 글자에 불과할 겁니다. 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렇고 중요한 얘기죠. 네. 네. 지금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먼 훗날에는 되게 고민 안 해도 될 걸 왜 쓸데없이 고민했나 그럴 수 있죠. 그럼요. 네. 시대가 고민, 변하니까 또. 그럼요. 그 고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하면 민감한 사람이고 너무 네. 늦게 하면 우둔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분 장마마. 자, 장마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민, 셋, 별. 예쁜 이름입니다. 너무 빛이 나네요. 그래도 제 친구 이름이 더 심란하네요. 나, 예뻐입니다. 그 밑에. 하지만 그 아인 이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나 예뻐. 큰일입니다. 이런 이름을 어떻게 지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 예뻐. 나 예뻐. 예. 뭐 나 못나 이런 것보다 낫잖아요. 네, 나 그렇죠. 예뻐 이런 거 뭐 괜찮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 이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샛별, 예뻐 이런 거 좋잖아요. 좋아요. 좋아. 다음은 판타스틱맨이라는 분이 살아주셨습니다. 판타스틱맨. 할머니 되어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의견 같습니다. 할머니 되어 병원 갈 때 항상 손주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간호사가 민셀별 할머니 이러면 얘야 가야지 이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손주 이름으로 알 것입니다. 이렇게 민셀별 할머니 그러면 얘야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분 아이디어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다음은 짱구 엄마라는 분이. 네. 야, 이거 또 오늘 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짱구 네, 엄마 말이죠. 예, 예, 예. 짱구 엄마라는 분이 도대체 왜 리플 달아달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만약에 이렇게 걱정하시다가 나중에 할머니 되었는데 아무도 안 놀리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도대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예?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리플 달 가치도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분이 또 좀 뜰뜨름한 거예요. 예. 리플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에요. 예. 담뱃값 좀 내려라는 분이 예. 리플을 달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다는 거 봐라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감정이 약간 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짱구 어머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거든요. 짱구 엄마가 그 바로 밑에 득달같이 리플을 달았어요. 2초 만에. 그래서 불만이세요? 이렇게 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걸 지켜보시고 계시던 분이 싸움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리플을 달았습니다. 개그 천왕이라는 분이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아줌마 짱구나 잘 키워요. 아니 그 아줌마 예? 짱구나 잘 키워요. 예? 뭘 이렇게 싸우지 말고 짱구나 잘 키우라고. 네.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재밌는 네. 분들이에요. 네. 예. 아, 이분들 만나야 됩니다. 예. 다음 분 JJO 러브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아주 웃긴 걸 달아주셨습니다. 네. 할머니 되어서 대화의 절반을 욕으로 해보세요. 이름이 욕쟁이 할머니가 될 거예요. 그렇죠. 대화의 절반을 욕으로 하는 거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공주 싸가지라는 분이 슬픈 사연입니다. 저보다는 낫네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할머니 취급을 받았답니다. 당신이 나이 두 살에 금순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날 이때껏 할머니들에 있으나 들을 수 있는 금순이랍니다. 유금순 씨. 참고로 저는 20대입니다. 야, 근데 진짜 애긴데. 네. 애긴데 이름이 죄송합니다만 금순이면 아유 우리 금순이. 예. 그렇죠. 뭐 괜찮아요 또. 뭐. 근데 이게 시대가 이게 변하면서 예. 이름의 어떤 유행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금순이가 굉장히 신세대적인 이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노래도 나죠. 네. 우세하라 금순아. 예,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이름은 이렇게 근데 이런 한글로 어감으로 들으면 별론데 한자로 풀이해 보면 다 네. 이름이 뜻이 되게 좋습니다. 이런 이름들도. 저기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그럼, 같아요. 그럼. 네, 지금 네. 이름 예쁘잖아요. 샛별이. 네. 예. 그럼요. 좋아요. 예. 아, 이제 마지막 리플입니다. 결론입니다. 예. 난 민영화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나는 민영화. 장인님 이제 이름이 이쁘다 이거죠. 예. 난 민영화. 할머니 되면은요 이름 불려질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할머니도요 무슨 댁 무슨 댁 어디 사는 할머니 뭐 이렇게 다 압니다. 오히려 할머니 친구들끼리 이름 말하면 잘 모릅니다. 참고로 우리 할머니는 봉천댁입니다.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네.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네.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들끼리 예 그럼요. 뭐 무슨 뭐 영순아 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네. 못 봤잖아요. 그렇죠. 무슨 땡 무슨 땡 무슨 땡 뭐 이쁜이 할머니 뭐, 뭐 아니면 어이 뭐 이렇게 다들 네. 그렇게 같이 부르시지. 뭐 누구네 누구 할머니 뭐 이름 대면서 뭐 제동이 네. 할머니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손자 네, 이름 부르면서 대고, 예. 예 그렇게 하니까 이름 이런 건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요. 예, 예 짱구도 할아버지 될 건데요 뭐 예. 그렇잖아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예예 예. 예, 이름 예. 샛별이 예쁩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리플을 네. 달아주세요 김재동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